두려해봐도 사랑했던 널 잊지 못하고 네가 너무 미운데 죽을 만큼 미운데 왜 널 기다리는지 버리고 버리려 해봐도 세상에 난 너밖에 없는데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 평생을 사랑밖에 모른 난 여자라서 너밖에만 모르는 바보라서 속도 모르고 아픈 맘도 모르고 떠난 네가 미웠어 하늘아 제발 비라도 내릴 순 없겠니 그 비에 나 눈물 가려지게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